줘. 여기서 한 잔에 상처를 더 마셔. 착한 척은 그만둬. 뽕 까까꿍 타타타 리듬에 몸을 맡겨. 뻔뻔하게 놀아 라라라. 하루아침에 내가 변한 건 아니야. 별거 아닌 거야. 의미 같은 뭐해 뭐해. 괜한 언니 파티 등도 민지 거지. 알고 알고 butterfly 양잔을 부딪혀. It's okay. Do not be fine.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뻔뻔하게 지금 go go baby. 무시해 잔소리 음수겨 클릭 이렇다 저렇다 가다 부탁 공면 많은 애들이 먼저 영화에선 다이에 소외주자. It's okay, do not be fine.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